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제일 먼저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누굴까?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가 누굴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사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로 조금 닮았죠?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사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단 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이사하는 말도 구원이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있고 이사야라는 말은 야훼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 구원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었지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시었지만 세상은 빛을 보고도 빛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 참 딱한 입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택받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이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빛을 아는 사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빛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말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미련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이분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되어졌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 이분의 생각이나 이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2절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요. 권위라는 것이 참 이거 이상하거든요. 묘한 게 권위지요. 어떤 사람이 말을 딱 하면 내가 그 말 앞에서 내가 그냥 깜짝 놀래고요. 내가 그 말을 마음에서부터 내가 딱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를 세우려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그 다음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소리를 깩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권위가 높아질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무력적인 권력이나 무력이 힘이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움찔할지는 몰라도 마음 속에서는 웃기고 있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요.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 진리는 어른의 말만 진리입니까? 어린아이의 말도 진리는 진리라고. 힘이 있는 사람만 진리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은 진리라고. 남이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진리는 언제나 진리.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받으신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물세례 기념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 세례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줍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줍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 줍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세례를 주겠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례 주려 하면 거기 누가 와가지고 나 세례 주십시오 하고 올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권위가 있겠어요?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권위가 있겠어요? 말이 꼬여요? 말이 꼬여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까? 말하자면요, 아, 이게 쉽게 바꿔가지고. 목사가 교인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교인이 목사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어느 게 맞겠어요? 왜? 아이고, 뭐, 다음에는 뭐, 그냥,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세례를 줘버리지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힐 일이 있나?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는 하나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원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그 말이 진리다, 그 말이 맞다, 그래 맞아, 나도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죄를 씻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례 받을래요 하고 예수님이 쓱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받으려 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안 돼요, 못 해요, 난 그래 안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 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죄라는 것은요, 세례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죄를 덜 짓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의 죄를 그래도 좀 무언가 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뿐이지,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례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오니까 아 이거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말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째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을까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 줄 입장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겸손하다는 것.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는지요. 그러면서도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지 꺾인 갈대도 아주 꺾어버리지 않냐 꺼져가는 등불을 보더라도 그거 어쩌면 살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이런 귀한 예수님에게 이런 귀한 마음을 이런 귀한 마음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에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자 지금까지는 그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그를 보아라. 오늘 1절에서는 그를 보아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 좀 보아라 이렇게 그를 보아라 했지만은 오늘 여기 6절에서는 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너가 누굴까 말이죠. 너라고 말합니다. 3인칭이 아니라 이제는 2인칭으로 너를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 올해는 2017년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됐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2017년도가 돼서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어떤 개혁이었을까? 사실은요 아까 권위를 이야기했지만은요 참 권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이야기하자면요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권위예요. 신부님 앞에 가면은요, 모두가 다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군다나 그 신부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에요. 교황 앞에 가면요, 전부가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때도 우리가 성찬식을 잘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신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보면은요, 이 떡과 포도주를 전부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앞에 줍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 먹어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앞에 또 서가지고 있으면 전부 나와가지고 받아 먹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게 잘못됐는지 어느 게 잘 됐는지 뭐 그것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 뜻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때, 영신 예배 때는 제가 교인들 나오라 그랬어요. 다 했어요. 다음에는 할 때는요, 앞에서 받을 때에 물론 뭐 무릎이 좀 안 좋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여기 앞에 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네. 안 이상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쁘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더 정상이 그게 정상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이런 귀한 그 뜻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신교에서 잘못 가르쳐 가지고요, 이게 떡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체로 보면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 앞에 가면서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게 무슨 자기의 권위가 높은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의 권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도 권한도 아니.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와가지고 뭘 갖다 날라주고 뭐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정말로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갖다가 드리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뻣뻣하게 들고 가가지고 탁 갖다 주면 내가 권위가 있는 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내 권리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교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는 정말로 엄숙한 마음으로,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살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어찌 내가 무릎을 꿇고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교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을 95개 조문을 쫙 적어가지고 95가지를 쫙 적어가지고 위텐베르크 교회 저기 앞에 현관문 앞에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고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나하고 토론 좀 하자,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인지 신앙적인지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어느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토론을 하자 했는데 처음부터 신교 천주교회가 나누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걸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로 옳은 것이 어느 것인지를 그걸 바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옳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밉게 본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나누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론해서 바로 세우자고 했는데 그걸 밉게 봐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그만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직도 로마 천주교회는 고치지 아니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쳤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겸손하지 않냐.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여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머리가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아이 뭐 선생님이요 뭐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한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디다마는요 그렇게 야 그거 말고 너들이 말해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나를 뭐라 말하든지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시작. 에이구 저기 있네. 자 다시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았다는 것은 복이 있어. 그러나 네가 똑똑해서 네가 현명해서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너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그렇게 알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반석이라는 조그마한 조약돌 아니지요. 반석은 뭐예요? 주춧돌로 쓸 만큼 큼직하고 넓적하고요 튼튼한 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데요 그 반석이요 채신머리 없이 들쭉날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석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죠. 반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연 그 반석이 반석 노릇을 했습니까? 그 다음 순간에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죽어버리면 당신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 이 반석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나 유치나 너와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걸 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네가 반석이구나, 네 믿음이 반석 같구나,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구나, 네가 교회를 받들 사람이구나, 네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렇게 봉사를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문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위를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반석같은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들밖에는 더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뜻대로 하려 하는 그 사람 좀 보아. 그가 누구냐? 그는 이러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든지 그거 우리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뭐라 말하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우리는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냥 교회 오니까 오는 거지요? 아닙니까? 그냥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왔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이르쿵저르쿵 말을 하다가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우린 이 교회를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붙잡고 있어요. 이 교회를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이 교회가 내 책임입니까? 까지 그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정말로 나를 던져버리고는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요. 세상이 하는 대로 교회도 세상처럼 세상 노름처럼 교회가 그렇게 자꾸 변질이 되어 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따라오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셨잖아요. 비록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온 세상에 지금 예수님은 구세주, 치료하시는 분이요.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가 있는 곳은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이 십자가가 있는 곳이 오히려 이제는 구원이요, 치료요, 고침이요, 나음이요, 회복이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온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해나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